느낌은 only now you're back here we play the game 집에 the mass media fiction 눈을 가려 oh god 비리 뽑배 no show every time we know 맛이 같지 고인물의 풍기는 아침 상역에 눈먼 그들만의 잔치 Fade out, fade out, 여자식 그게 눈을 떠 제게 쏙 보니 밖으로 밝고 push all the way. We know